대화 한국어 버전. 피리 부는 사나이 티두. 아주 먼 옛날 어느 한 마을에 가난한 농부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작은 빵이라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밭일을 했죠. 하지만 모두 열심일 때 농부의 막내 아들 티두는 딴청을 피웠어요. 티두는 가족들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든 말든 온종일 그저 가만히 침대에 누워 쉬기만 했고 밭일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러다가 잔소리가 심해진다 싶으면 그는 숲으로 도망쳤어요. 그곳에서 티두는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잠을 자거나 플룻을 연주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플룻을 불던 그의 옆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플룻 연주 소리가 정말 아름답구나. 감사합니다.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하루 종일 플룻만 불어도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게으르게 행동하면 꿈은 이루어질 수 없네, 젊은이. 그 어떤 누구도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된 적은 없지. 하지만 저는 일이 싫은걸요. 다른 이들에게 플루트나 피리를 연주해주는 건 어떤가? 제겐 피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살 돈도 없고요. 네가 가진 플루트 있잖니. 머지않아 피리값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게다. 그렇게 티두는 마을로 돌아가 그의 첫 플룻 연주를 시작했어요. 티두의 연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돈을 던져주었죠. 머지않아 티두는 근사한 피리 세트를 구매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어요. 그의 피리 연주는 플룻보다도 더 뛰어났고 티두는 인근 20개 도시의 모든 결혼식과 행사에 하나도 빠짐없이 초대되어 자신의 피리 연주를 선보이게 되었죠. 티두, 내 평생 이래도 아름다운 선율은 처음일세. 자네의 예술에 내가 감히 어떤 값을 매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오늘 공연에 대한 대가로 마련한 금화 1,000개를 받아주겠나. 감사합니다, 영주님. 사람들은 그의 부가 티두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점점 탐욕스러워졌어요. 티두는 집을 나선 지 오래되었지만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대신에 유명한 마을인 쿵라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소문에 의하면 쿵라에 사는 사람들은 왕을 50명 합친 것보다 더 부자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내 돈이 다 어디 간 거지? 만약 내가 쿵라에서 연주한다면 엄청 부자가 될지도 몰라. 그렇게 티드는 곧장 귀중품과 피리를 챙겨 쿵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어요. 하지만 그는 표를 사지 않았죠. 분명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실례합니다, 손님. 표를 보여주실래요? 저는 표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표가 없으면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었으면 표를 샀겠죠. 죄송합니다. 그때 선원 중 하나가 티두를 알아보았어요. 티두의 연주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는 비밀스럽게 티두를 불러냈어요. 쉬, 이쪽이에요. 당신이 그 유명한 피리 연주가 맞죠? 맞아요. 그렇다면 표를 사고도 남을 돈이 있었을 텐데요. 어쨌거나 당신 연주 실력이 뛰어나니 제가 들여보내드리죠. 오늘 밤에 물에 뛰어들어 배 뒤에서 몰래 헤엄을 치고 계세요. 제가 선장님을 통해 당신을 끌어올릴게요. 그럼 당신은 선장님께 헤엄쳐서 이 배를 따라잡았다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티드는 너무나 궁색하게도 그 수상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날 밤 그는 선원 객실에서 나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선원이 소리쳤죠. 여기 배 뒤에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요. 바로 여기 아래에 빠져 있다고요. 곧 빠져 죽을지도 몰라요. 어서 던질 밧줄을 가져오너라. 서둘러.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마침내 그들은 티드를 구해주었죠. 대체 어떻게 온 거예요? 조금 전에 표가 없다고 배에 들여보내주지 않으셨으니 직접 헤엄쳐서 왔죠. 근데 힘을 다 잃어가고 있었어요. 만약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8시간도 넘는 이 거리를 직접 헤엄쳐서 왔다고요?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쿵라에 가고 싶어 하는지 몰랐군요. 자, 이제 함께 하시죠. 그렇게 티두는 정식으로 배에 올랐고 그로부터 하루나 이틀 뒤에 마침내 쿵라에 도착했어요. 쿵라 시내로 들어간 티두는 길거리에 즐비한 황금 대문 집들과 귀중한 보석으로 장식한 마차를 탄 사람들을 보며 감탄했죠. 심지어는 평범한 시장 상인들마저 부유한 귀족 혹은 공주나 왕자님으로 보였어요. 여기서 떼돈을 벌 수 있겠어? 아, 쿵라에서는 그냥 부엌질이어도 다른 지역 음악가보다 10배 정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니까 말이야. 이 얘기를 들은 티두는 부엌지기가 음악가보다 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니 부엌지기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는 피리를 부는 대신에 커다란 저택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른 날, 한 달간 열심히 일해주어 감사합니다. 여기 당신의 월급이에요. 티두는 정말로 한 달 만에 그가 1년 동안 벌었을 돈의 10배를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었죠. 그는 점점 더 탐욕스럽고 궁상맞게 변했고 심지어는 옷조차 사지 않아 그의 낡은 옷은 이곳저곳이 뜯겨나갔어요. 어느 날 저택 주인이 말했어요. 이보게 자네, 어서 가서 새 옷을 사오지 않으면 당장 집에서 내쫓도록 하겠어. 내 집에는 자네같이 그런 빈곤해 보이는 하인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네. 내가 돈을 조금 준다고 생각할 것 아닌가.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저택 주인의 질책을 들은 티두의 마음은 마침내 정말로 철량해졌어요. 그는 한때 자신이 고향 마을에서 받았던 찬사와 존경이 그리워졌죠. 티두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 근처 호숫가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호수 표면에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반사되어 보였죠. 그가 고개를 돌리자 앞에는 지난밤 그에게 음악을 하라고 조언했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당신은? 오하니, 날 기억하는구나. 돈에 대한 자네의 욕망이 날 마음속에서 놓아주지 못한 게지. 이제 돈은 충분해요. 하지만 존경이 그리워요. 네 마음은 음악을 향하고 있는데 어찌 부엌지기로 만족할 수 있겠나. 고작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그 축복받은 재능을 포기하다니. 자네 병들게 하는 건 존경이 아니라 자네 스스로의 탐욕일세. 어떻게 하면 좋죠? 저번에도 제게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번에도 제발 알려주세요. 방법은 전과 동일하네.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연주를 다시 시작하게나. 하지만 연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돼. 그럼 언젠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걸세. 하지만 그동안 연습을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잘 연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네가 가진 그 아름다운 재능을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다니. 연습하거라. 분명 이전에 했던 것처럼 잘 연주하게 될 수 있을 게다. 그때까지 생활할 돈은 이미 충분하지 않으냐. 알려주신 대로 할게요. 그렇게 티두는 다시 피리 연주 연습에 몰두했고 머지않아 그의 실력은 회복되어 심지어는 전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의 음악이 너무나도 달콤한 나머지 쿵라의 부자들은 티두가 그곳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보물을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티두는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죠. 그는 가족들이 있는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는 배를 한짝 사서 보물을 가득 싣고 항해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폭풍에 그만 배가 휩쓸려 가라앉았고 티두의 부도 함께 휩쓸려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다행히도 티두는 목숨을 건져 어느 처음 보는 섬 해변으로 떠밀려 왔어요. 여기가 어디지? 설마 폭풍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건가? 티두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먹을 것을 찾아 섬 안을 돌아다녀 보기도 했어요. 머지않아 그는 풍성하게 열린 사과나무와 헤이즐넛 나무를 한 그루씩 발견했죠. 배가 고픈 그는 둘 다 손에 쥐었어요. 티두는 해변으로 돌아와 식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가 사과를 몇 입 먹자마자 그의 코가 갑자기 길어지더니 금세 발까지 닿게 되었어요. 이게 뭐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정신없이 그는 다른 손에 있던 헤이즐넛을 몇 입 베어 물었어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코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마법의 과일인가 보네. 적어도 여기서 굶어 죽진 않겠군. 잃어버린 보물들은 이제 신경 안 써. 돈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순 있지만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순 없다는 건 알았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연주할 필요는 있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더니 한 남자의 얼굴이 하늘에 나타났어요. 지도, 자네가 드디어 부를 잃어버린 것에 슬퍼하지 않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그러니 내 너의 피리를 돌려주마. 자네는 곧 구조될 걸세. 그리고 리베라라는 왕국의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자는 아주 오만하여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죽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더군. 또한 옷을 잘 차려입은 자들을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기도 한 폭군이라네. 그 사가와 헤이즐넛을 이용하여 그 자에게 교훈을 알려주고 집으로 돌아갈 돈을 벌게나. 티드는 재빨리 바구니를 두 개 만들었어요. 한쪽 바구니는 사과로, 다른 쪽 바구니는 헤이즐넛으로 채운 후 잠시 기다렸어요. 얼마 뒤 멀리서 다가오는 배 한 척이 보였죠. 티드는 배를 향해 손을 흔들어 구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배는 리베라 왕국에 정박했죠. 티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서둘러 변장했어요. 그는 사과 바구니를 들고 성으로 향했죠. 신선하고 아삭하고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한 황금사과요. 신선하고 아삭하고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한 황금사과요. 그곳엔 왕족을 위한 사과 크럼블을 만들기 위해 사과를 찾던 요리사가 있었죠. 그는 티드를 불러세웠어요. 이마요, 여기요 사과 장수. 사과 상태가 왕에게 바쳐도 될 만큼 정말 좋나요? 어허, 이것보다 좋은 사과는 보신 적도 없을걸요? 어디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상태가 정말 괜찮아 보이는군요. 좋습니다. 바구니를 통째로 사도록 하지요. 티드는 재빠르게 돈을 받고 요리사가 왕보다 먼저 사과를 맛보지 않도록 자리를 떠났어요. 그 후로 며칠간 티두는 조용히 기다렸죠. 얼마 뒤 왕족이 어떤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던 어느 날 중대한 발표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두 주목! 궁전에서 보낸 특별한 전원이다. 왕족 모두가 현재 사과로 인한 정체물의 병에 걸렸다. 생명에 위협이 있는 병은 아니지만 코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누구든 이를 치료할 약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왕국의 절반을 줄 것이다. 이를 들은 티드는 헤이즐넛을 빻 가루로 만들고 의사로 위장했어요. 그는 가루를 들고 궁전으로 향했죠. 왕의 병을 치료할 약을 가져왔습니다. 각각 다섯 숟가락씩만 먹으면 다음날 아침엔 감쪽같이 나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왕족의 코는 원래대로 돌아왔고 왕은 약속대로 티드에게 보상을 내렸어요. 자네가 우리를 치료해 주었으니 내 약속했던 대로 보상을 내리도록 하마. 근데 왕국의 절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주고 싶네만 원하는 게 있는가? 폐하, 폐하께서는 옷을 잘 차려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들을 감옥에 가두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들을 풀어주시지요. 그래, 그랬지. 나 혼자만 세련되게 차려입어야 한다는 내 오만함은 이제 영영 버렸네. 이미 감옥에 갇힌 이들을 모두 석방하라고도 명했지. 내 왕국의 절반을 주는 건 외에 또 갖고 싶은 게 없느냐? 저는 이 왕국의 절반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배 한 척과 땅을 살 수 있는 정도만의 돈을 주십시오. 잘 알겠네. 결국 왕은 티드에게 자신의 배 중 가장 뛰어난 배 한 척을 주며 그 안을 보물로 가득 채워 넣었어요. 고향으로 간 티드는 그 돈으로 드넓은 땅을 사서 저택을 짓고 피리를 불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죠. 티드는 이제 게으르거나 욕심내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며 살았답니다. 부와 아름다움은 소멸되지만 재능과 성과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